gotta go. Don't look back and just let go. 자신 있게 말해놓고 I don't wanna be alone. 이런 바보 같은 모습 어쩔 수 없는 걸. 너네 남자 날 붙잡아 I'm forever your girl. Yes. 솔직히 말해 너도 아직 날 원하고 있잖아. 수줍어하지마 I'm in shoot too so 가까이 다가와. We break up to make up I wake up and hate that you gone for so long. 아무리 둘러봐도 나 같은 여자는 없다고 You need me come home.